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특히나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닌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쉽게 표현하면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 또한 교회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원문에는 라다라 그랬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라다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입니까? 다스린다 하니까 좀 무섭고 정복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늘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잘 살도록 도와주고 보살피라, 그런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8절 말씀을 라다의 사명이라 그렇게 부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잘 살리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 살리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의 말씀이요 또 사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라다의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인류가 잘 살도록 그리고 잘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두드러지게 아주 현저하게 아주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략 세 시대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그렇고요, 모세의 때가 그렇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선지자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시대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시대보다 두드러지고 현저하게 놀라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또 일렁이는 바다를 그 위를 걷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입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광야에서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아마 여자와 아이들을 추산하면 적어도 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으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부터 비롯이 됩니까?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어린아이가 그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에게 드리고 또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뭐 수천, 수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굶주리고 그 배고픔에서 그 작은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이 아이가 미리 알았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저 현재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소유한 작은 것을 드리는 선택을 했을 뿐이죠. 그 자체는 작지만 실상은 이웃을 살리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한 아이가 실천한 이 작은 행동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실천이 이웃을 살렸고 말하자면 라다의 사명을 실천한 셈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그랬을 겁니다. 그 사건을 자신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평생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열재앙을 일으키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바위에서는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목되지 않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가 노예로 삼았던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가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받았던 산파가 누구냐?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민주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밥줄이 끊어질까봐 상사의 부당한 명령도 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물며 왕이 곧 법이요 왕이 곧 신이라고 여기는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 바로 왕은, 왕의 권력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권력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받은 그 권력을 죽이는 일을 이용을 한 반면에 오히려 힘없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왜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 답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당한 명령을 하는 왕의 명령보다 더 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 때문에 당시에 많은 히브리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모세의 목숨 역시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의 주역인 이 모세 역시도 이 두 여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주목하지도 않는 두 여인,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 아마 이 여인들도 오병이어의 한 그 아이처럼 자신들이 살린 그 히브리 아기들 중에 그 아기가 나중에 3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두 여인은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믿음의 모험으로 감수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한 선택을 통하여 그저 작은 행동을 한 이웃을 살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낳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산파들도 복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화면 뒤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들이죠.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람왕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읍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포위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성 안에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이 점점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귀 같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잡아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식용으로 평소에는 쓰지 않던 그 짐승을 잡아먹었던 것이죠. 난리통에 먹을 것이 없으니 살 수만 있으면 무엇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기의 자식들을 죽여서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전염병에 걸렸다고 성문 밖에서 격리되어 살았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문 밖에서 겨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음식을 먹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나마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 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하니 차라리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혹시라도 그리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심을 하고서 해질 무렵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왠고하니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갈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로부터 이 아람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군사와 어마어마한 병력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말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소식을 그런 소리를 이 아람 군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군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외국의 용병들을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치러 왔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불이 나게 몸만 빠져나와서 다 달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일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영문을 전혀 모르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람 진영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마실 것은 각 진영에 가득 그대로 남겨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쌓아두었던 금과 금 같은 전리품들이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로또 맞은 듯이 기뻐하면서 먹을 것 먹고 마시고 금은 챙기느라고 바빴겠죠. 정신없이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러다가 문득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7장 후반절을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시금 먹을 것이 생기고 안정을 찾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참 놀라고 의아한 점이 바로 그것이죠. 정신없이 자기 목 챙기느라고 바빴던 이 나병 환자들이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격리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 여인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어린아이. 사실 이들은 모두가 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작은 행동이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little big hero.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큰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명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사명, 그 라다의 사명,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리라 하신 그 사명의 말씀, 그 실천이 가져올 보다 나은 세상을 다시금 꿈꾸게 하도록 이들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선택한 작은 행동들로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Little Big Hero죠. 위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선택은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강하다고, 부유하다고, 힘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뜻깊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답게 사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한 진정한 샬롬을 확대하고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또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유독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숨어서 일하시는 한 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저는 이분을 really big hero, 진짜 큰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진정으로 크신 영웅이십니다. 잘 살아라 말씀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그 첫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나병 환자, 여인, 어린아이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유명한 분만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생명의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작은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리틀 빅 히어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잘 살고 잘 살리라는 이 복된 길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